뮤직 큐 이제 쇼. 네, 2016년 첫 달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유독 추워서 다들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세계 날씨를 봐도 러시아보다 아이슬란드보다 우리나라가 추웠던 날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따뜻하고 유쾌한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1월 23일 뮤직큐 이즈쇼 시작합니다. 유난히 죽던 1월 13일 웃음 많던 그녀를 처음 만났죠. 한 번 더 생일을 남자친구와 보낸 적 없다는 그녀를 신발과 가방을 좋아했지만 그 모습이 귀엽게만 보였고 내 뒷모습이 슬퍼 보인다며 사진을 찍다가 그녀가 웃었죠. 햇살 따스한 4월의 첫날 그녀를 처음 올리고 말아. 네, 2016년 1월 23일 뮤직 퀴즈쇼 015B의 1월에서 6월까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2016년 1월도 벌써 마지막 한 주만 남았습니다. 네, 새해의 결심들과 계획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모쪼록 2월에도 초신과 같은 달이 되어서 그 6월, 12월까지 쭉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뮤직 퀴즈쇼는 뮤직큐와 퀴즈쇼를 합쳐서 만든 제목인데요. 음악을 소재로 퀴즈 대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뮤직 퀴즈 토크쇼입니다. 너무 기니까요. 뮤큐쇼라고 줄여서 애칭 삼아 부르고 있습니다. 뮤큐쇼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운영하는 플레이버스에서 제작하고 있는 뮤큐쇼.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과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금 이 방송은 신촌 한복판 플레이버스에서 방송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는 팟캐스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버스 공식 홈페이지와 팟빵 두 군데서 청취 가능하십니다. 팟빵의 팟은 그 시옷받침입니다. 팟캐스트 버전으로 들으실 땐 노래가 온전히 다 나가지 못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가 마련한 소통 창구가 있는데요. 초록색 검색창에서 뮤큐쇼 혹은 뮤직큐 이즈쇼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퀴즈 대결 참여 신청이나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특히 퀴즈 대결 참여 신청은 친구나 연인과 함께 두 분이서 신청 가능하니까요. 토요일 오후 4시 신촌에 오셔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퀴즈 대결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피프트 앤드 티가 나나 봐. 티가 나나 봐. 다 보이나 봐. 티가 나나 봐. 다 보이나 봐. Yeah, 신촌 뮤직 퀴즈 왕을 찾아라. 뮤직 퀴즈 대결에서 우승하신 분께는 따뜻한 커피 선물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신촌 뮤직 퀴즈 왕 제6라운드입니다. 게스트 여러분들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한 분 한 분씩 자기소개 다솜 씨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무큐쇼 두 번째 방문하게 된 강다솜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 방송에 나오셨을 때 네, 그 뭐였죠? 꺼내 먹어요. 그 혹시 다솜 씨 기억나시나요? 쪼개줘요. 쪼개줘요. 아, 네. 쪼개줘요. 쪼개줘요. 아, 그래서 정말 레전드 빅 웃음을 선사하시고 네, 두 번째 참여 감사 네, 드립니다. 네, 그리고 소연 씨. 네, 그 웃음을 깨뜨리기 위해 나온 첫 출연입니다.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 다 참여 이후 하고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 저번에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또 바탕으로 오늘도 2승을 거두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저 커피는 내 거야. 내가 가져가겠어. 예, 아주 솔직한 네, 각오였고요. 자, 게임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세트에서 2세트를 먼저 이기시는 분이 최종 우승을 하게 되시고요. 그 첫 번째 게임은 5초 전주 게임입니다. 아마 다솜 씨는 잘 아실 텐데 그 피디님께서 들려주시는 노래에 전주 5초만 듣고 그 노래를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먼저 연습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노래 내보내주세요. 야미. 아, 네. 그거는 제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건가요? 아, 다솜 씨가 제 실수를 지금 딱 짚으셨어요. 보니까 맞아요.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할 때 구호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구호 정하는 걸 까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먼저 야미라고 구호를 외치셨네. 네. 역시. 네, 시작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구호거든요. 야미. 네, 저는 오늘 야미로 하겠습니다. 그 네. 구호의 이유는 뭐죠? 그 요즘 야미야미 이런 말이 너무 귀여운, 그러니까 귀여운 용어들에 관심 많이 가더라고요. 아, 혹시 연애하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소연 씨 맞아요. 구호 게임 맞추실 때 이제 네. 구호를 외치거든요. 네. 혹시 생각하신 구호가 있으신가요? 오늘 너무 추워서 추워 네. 하겠습니다. 네. 원래 구호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정하는 게 제일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연습 문제 전주 다솜 씨 들으셨고 구호를 네. 외치셨잖아요. 네. 네. 답은 뭘까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입니다. 오, 예, 정답입니다. 소연 씨 혹시 이 노래 아셨나요? 감이 네, 오셨나요? 네, 좋아하는 노래인데 뺏겼네요. 아. 그때도 제가 생각했지만 다솜 씨가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 문제 예, 내보내주세요. 야미. 어, 네. 다솜 씨. 시크릿의 사랑은 무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사실 이 곡은 네네네. 다솜양의 애창곡이거든요. 아, 애창. 사실 이 노래를 노래만 부르시는 분들은 없죠. 춤도 같이 하는데요. 아, 노래방을 휘젓고 다니신다고. 제가 한 5년 전에 이 노래를 처음 불렀던 것 같은데 제가 관뚜껑이 덮일 때까지 아마 따라다니지 않을까. 저도 뭐 피디님께서 답을 알려주셔서 이제 뭐 말씀드리는데 저는 전혀 감이 안 잡혔는데 굉장히 오래된 노래. 네, 그렇군요. 두 번째 게임 또 노래 내보내주세요. 아, 네. 저는 바로 알겠네요. 추워. 아, 네. 소유 씨. 아이유의. 네. 아이유의. 너랑 나? 너랑 나 아닙니다. 근데 아이유 씨의 노래는 네, 맞으셨어요. 야미. 아, 네. 다솜 씨. 아이유의. 네. 아이유의. 분홍신. 분홍신. 네, 아이유 씨의 네. 그럼요. 제가 얼마나 노래 관심이 많은데요. 아쉽습니다. 아, 또 이제 마치실 수 있으셨는데, 또 사실 그 아이유 씨의 여러 가지 히트곡들 중에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인데요. 근데 이제 한 문제만 더 맞추시면은 다솜 씨가 첫 번째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거라, 네, 소연 씨. 다솜양 커피 못 마시잖아요. 너무 손쉽네요. 그러네요. 스타벅스 가면 다른 걸로 바꿔 먹을 수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차액을 지불하면 다른 걸로 바꿔 먹을 수가 있죠. 네, 그럼 또 세 번째 노래 내보내주세요. 추워! 네! 소연씨. 브루노마스의 네. Just the way you are. 아, 예, 맞습니다. 아, 영어 발음이 굉장히 찰지시네요. 아, 그렇죠. 굉장히 팝송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팝송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네. 이 가수를 좋아합니다. 아, 브루노 마스의 노래를. 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은 그 외국 가수들 중에 한 명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굉장히 유명한 곡도 많고요. 혹시 한 소절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Just the way. 이거 맞나요? 제가 괜한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청취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다행히 지금 게임에 약간 긴장감이라 할까요? 텐션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노래 내보내주세요. 정답! 아니! 야미! 추워! 야미, 야미!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네, 소희씨. 정답, 죄송합니다. 네, 아. 구호가 아니어가지고요. 네, 다솜씨. 네, 네. 허각 정은지가 부른 단발머리입니다. 아, 아닙니까? 단발머리 아닙니다. 굉장히 비슷하지만 단발머리 아니고요. 네, 소희씨. 소희씨? 정답! 저거 추워요! 네, 추워! 네, 추워! 허각이 부릅니다. 네. 정은지와 함께. 네. 제목은요? 예, 그렇습니다. 아우, 그렇습니다. 아우, 머리가 많잖아요. 나 이 노래 들었는데. 긴 머리, 단발머리. 짧은 머리 맞습니다. 어, 단발머리 아닙니까? 이거 AOA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발머리 아닙니까? 두 분 나가서 싸우시고요. 짧은 머리 맞습니다. 아, 생각났어요. 어, 굉장히 두 분 지금 주먹 다짐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네. 어, 지금 2대2 동점이에요. 마지막 지금 1라운드 한 문제로 승부가 가름이 날 거고요. 네, 문제 내보내주세요. 야미. 아, 네, 다솜씨. 이게 제 벨소리거든요. 아, 네. 트와이즈의 우아하게입니다. 좀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트와이즈 추워! 우아하게 추워 네 트와이스의 네 우아하게 그럼 네. 뭐가 다릅니까? 아 지금 PD님은 지와 스가 다르다 트와이즈가 아니라 트와이스다 네 아 영어 그룹인데도 그렇습니까? 트와이스 발음하기 마련 아닙니까? 아, 아니라고 하십니다 제 굉장히 지금 그 트와이스 알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트와이즈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네 어 그러면 이번 게임 첫 번째 게임의 승자는 네 소연 씨가 아~ 네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영혼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고요 네 오늘도 네 트와이즈 네 트와이즈 트와이스의 우아하게였고요 네 그럼 첫 번째 게임은 네 소연 씨가 이기셨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게임을 이어가기 전에 신청곡을 들어볼 텐데요 그 소연 씨의 신청곡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뭔가요? 1988을 되게 네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봤잖아요 네 이제 저도 좋아했어요 저도 좋아했는데 네. 저희 엄마 아빠까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 중에서 특히 좋아하시는 노래 꼽아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전 하나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남편은 누구로 응원하셨나요? 저는 태기요 예, 저랑 통하셨네요 네. 네. 아 그럼 다솜씨도 혹시 1988 보셨어요? 네 저도 굉장히 잘 챙겨봤는데 어남류였습니까? 어남태기였습니까? 어남태기였습니까? 아 태 어남류였죠 저는 아 네, 저도 참 아, 예, PD님이 본인도 그렸다고 예, 손가락으로 본인을 가리키고 있는데 네 관심 없고요 네 그럼 저희는 소연씨의 신청곡 듣고 와서 두 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노을에 함께 우리 기억 속에 늘 아픔이 묻어 있었지 무엇이 너와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주는 그대로 받아야만 했던 날들 그럴수록 사랑을 내세웠지 우리 힘들지만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을 네, 소연 씨의 신청곡 노을에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게임에서 소연 씨가 이기면서 앞서고 계신데요. 두 분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OST 게임입니다. 그 OST를 들으시고 그 OST가 나왔던 영화나 드라마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시는데요. 이것도 아까와 동일하게 연습 게임 한번 진행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야미. 아, 네, 다솜 씨. 응답하라 1988 1988 네 맞습니다 네, 소연 씨 제일 아까 그 노을의 함께를 신청하실 때 네. 가족이 모두 좋아하던 그 드라마였다고. 맞아요. 근데 왜? 그러게 맞기네요, 맞기. 아 근데 항상 그 다솜 씨는 보면 연습 문제 강하세요. 아,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본 문제 첫 번째 문제 내보내 주세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아 네. 소연 씨 맞춰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백지영의 네. 잊지 말아요. 예 그렇죠.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죠 이 노래가. 그럼 이 노래가 나왔던 야미 이거예요? 야미 네 잠깐만요. 네 다솜 씨 아이리스. 네 아. 저희 소연 씨 아까 연습 문제 때 어디 잠깐 다녀오셨나 봐요. 아 제목 맞히는 거 아니고 아, 네. 드라마 맞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OST 알겠습니다. 문제.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알았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 했던 실수 그대로 네. 하고 계시네요. 역시 두 번째 출연은 달라요. 아, 그럼요. 아, 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네, 아우 다솜 씨가 재빠르게 딱 선출을 치셨고요. 두 번째 그럼 또 문제 내보내 주시겠어요? 아, 추억. 네, 소연 씨. 인셉션. 아, 예, 맞습니다. 광고 음악인 줄 알았어요, 저는. CF 음악인 줄. 아, 항상 인셉션에 약간 그 팽이 돌아가는 맞아요. 장면이 저도 이 네. 노래를 들으면 자동 연상이 좀 되더라고요. 되게 인셉션 때문에 이 노래가 많이 유행되면서 저도 뭐 CF 이런 데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날이 굉장히 추워졌는데 혹시 뭐 겨울 하면 생각나는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있는데 겨울왕국. 네. 아, 겨울왕국이요. 아, 네. 겨울왕국. 오늘 오는 네. 길에도 겨울왕국 보면서 왔어요. 아, 아, 뭐 핸드폰으로 뭐 네. 보신 건가요? 아. 렛 잇고 보고 왔어요. 그럼 등장인물 중에서 누가 제일 좋으신가요? 저는 엘사가 좋아요. 엘사가. 네. 이유가 뭔가요? 그 차가움 속에 네네. 외로운 면이 있잖아요. 아. 그걸 보듬어 주고 싶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네. 겨울왕국 보면서 아무래도 엘사한테 좀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동생은 약간 철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혹시 네, 다솜 씨는 네. 저는 사실 제가 싫어하는 게 겨울이거든요. 아, 너무 네. 추운 게 싫어서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그럼 여름하면 생각나는 뭐 영화나 드라마는요? 저는 여름하면은 여름아 부탁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 네, 그 노래가 자꾸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약간 저도 그 가수분들은 사실 잘 모르는데 네. 그 앞부분에 아기 목소리로 네, 네. 그 노래는 항상 여름이 되면 꼭 길거리에서 두어번은 꼭 듣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이 되면 러브레터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라가지고 네 아. 맞습니다. 네 많이 따라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지금 몇 번째 문제죠 PD님? 예 지금 세 번째 문제 그럼 내보내주세요. 아 저 바로 알겠는데요. 야미 네 다솜 씨 원스. 아, 예, 맞습니다. 원스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아, 네. 이 원스 같이 이제 음악 영화는 그 유명한 곡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 노래도 정말 영화는 안 보셨어도 네. 꼭 한번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노래 네, 내보내주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입니다. 정말 이 드라마 본방사수 하려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루고 그 9시 반 되면 집으로 달려갔었는데 9시 반? 네. 전 정확히 수목 드라마였습니다. 수목? MBC에서 했었고요. 최근에 한 건가요? 아니요. 최근은 아니고요. 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로 인해서 그 남자 배우가 엄청난 스타덤에 올랐고 이번에 대상을 받으셨죠. 그 남자분이요. 지성 씨? 아 지성 씨는 아니시고요. 야미, 야미, 야미. 아, 네, 다솜 씨. 해를 품은 달. 예, 맞습니다. 김수현, 김수현. 무슨 드라마예요? 해를 품은 달. 네, 해 품 달이요. 아니 근데, 아, 네, 지금 3대 1로 지금 다솜 씨가 아주 가볍게 OST 문제를 잘하시네요. 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1대 1 동점 상황이신 거죠? 혹시 이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소연 씨는 안 보셨나요? 네,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아, 왜 못 보셨죠? 이때...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를 캤네요. 네. 아, 뭐 이때 언제였죠? 몇 년도였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 아, 언제? 1년? 한 2년? 2년? 3년? 2년? 아, 이때 외국에 있었을 때인가? 아니거나 아니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기 드라마를 안 보다니. 네, 지금 잠시만요. 네. 아, 네. 2012년도였고요. 아, 저는 웃겼던 게 대상을 받은 스타라고 하니까 지금 지성? 주원? 네, 김수현 씨만 쏙 빼요. 이게 뭐 본인 마음에 지분율이 없는 네, 배우인가 봐요. 봐요. 공동 수상이랑 네. 임팩트가 없었나 봅니다, 이번에. 네, 맞습니다. 김수현 팬 여러분, 네, 공격하십시오. 신상을 터시고요. 저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막 설렘 포인트가 많은 드라마여서 네. 또 그때는 좀 어릴 때였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럼 다솜 씨 네.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게임은 다솜 씨가 이기셨고요. 그럼 다솜 씨의 신청곡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이 노래에는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겨울이기는 한데 항상 사람은 겨울에 저는 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뭐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해서도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저희 집이 여의도 근처거든요. 아. 그래서 퇴근길에 윤중로를 보면서 퇴근을 네네. 하면 항상 빨리 저기에 벚꽃이 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예. 그 너무 추운 날에 이 노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한파주의보 문자 다들 받으셨죠? 네. 다솜 씨의 신청곡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난 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 네, 한파주의보 속의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신촌 플레이버스에서 제공하는 뮤직큐 이즈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DJ 세은이고요. 지금 제 옆에는 다솜씨, 소연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게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명색이 뮤직 토크쇼이기 때문에 좀 좋아하는 가수와 노래, 좀 이런 얘기 함께 좀 나눠보고 싶어요. 혹시 다솜씨는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인가요? 사실 뭐 그때그때 변화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딱 한 명을 계속 좋아한다 뭐 이런 건 없는데 네. 요즘에는 저는 휘성 씨요. 아, 휘성 씨? 네. 오, 활동 지금 안 하고 계신데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뭔가요? 전 1년이면이라는 노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예. 그 노래 저도 네. 좋아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콘서트에 가서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음률감도 되게 좋고 그게 이별한 노래인데 가사가 굉장히 서정적이어가지고 아,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소연 씨는요? 저는 허각 좋아해요. 허각? 네. 네,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그 슈퍼스타 K 때부터 전 존박보다 허각을 더 좋아했거든요. 네네. 존박 팬분들 공격하세요. 네네. 좋아했는데 그 이제 가수 되고 나서 발매한 앨범 중에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그 노래 제일 좋아해요. 아, 그러시군요. 아, 근데 두 분 다 되게 재밌는 게 좋아하는 노래는 오늘 신청곡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늘 듣고 있으니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파주의보 속에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네. 굉장히 네, 좋았고요. 그럼 또 그 1월 거의 다 지나갔는데 혹시 2016년 신년 계획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자솜 씨? 아, 제가 올해 나이가 29인데 제가 이직하면서 작년이랑 재작년 굉장히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새로 들어간 직장 한 반년 정도 됐는데 더 네. 자리를 잘 잡고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20대인 만큼 후회 없이 그냥 여행도 많이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되돌아봐도 후회가 남지 않을 마지막 20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 굉장히 멋진 말이네요. 저도 이제 다솜 씨와 동갑이어가지고 네, 29, 네, 굉장히 느낌이 저도 남다르더라고요. 네. 네. 소연 씨는 어떻게 되세요? 네, 아홉수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지내봤는데 네. 별거 없더라고요. 아, 네. 올해 저는 30이 됐는데 네네네. 뭐 다 옆에서 우울하게 지켜보더라고요. 아, 벌써 네. 서른이냐면 네. 본인은 어떠세요? 어, 저는 좋아요 오히려. 네. 아 정말요? 네. 어 왜요? 좋다고 스스로 위안을 해야죠. 올해 계획이 뭡니까? 30대 올해는 제가 중국 출장을 작년에만 세 번을 다녀오게 됐어요. 아, 출장 다니는 여자. 네. 네. 그래서 원치 않았는데 가게 된 출장이었는데 네네. 갔다 오고 나서 늘 먹었던 마음이 중국어를 좀 배워보자. 아, 네.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어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이고요. 니하오. 네. 니하오. 그리고 네.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제 목소리도 이렇게 섹시한 이유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렇거든요. 아, 네, 잠시만요.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잘못 네. 들었어요? 잘못 들었어요. 아, 네. 그 잠시만요. 제가 지금 PD님한테 긴급 속보를 지금 들었는데 지금 중국어 얘기하니까 다솜 씨가 중국어를 또 배우셨다고. 지금 장이안급 달인이시라고. 진짜 기초반을 세 달 듣긴 했어요. 근데 아, 네. 진짜 새벽에 6시 반에 강남에 있는 어학원까지 가가지고 어머어머. 2시간을 영광 들었는데 잠자고 나왔던 기억밖에 잘 없는데 어, 근데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요. 네, 저는 뭔가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어, 춥습니다. 뭐 이런 거 중국어로 하면 혹시 아세요? 와이니? 네? 네? 워 아이니요? 지금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는 없어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바보로 생각하시면서 내가 아무 말이라 해도 아닙니다. 다 믿겠지. 모두들 마음은 따뜻해졌을 거예요. 공격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말로 네 추워요. 네 워 아이니. 혹시 중국 여행 가시는 분들 잘 써먹길 바라겠고요. 네 기초반 세 달 네 주무셨답니다. 네. 네, 2016년 네 저희 모두 이제 계획 잘 네,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연말 때 다시 모여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게임 또 말하긴 마지막 게임은 초성 게임이에요. 제가 초성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초성에 맞는 그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시거든요. 이것도 다섯 문제로 진행되고 연습 게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연 씨. 제목을 네. 맞추는 초성 게임 제목을 네. 맞추는 제목 네 니은 키읔 이응 네 그 니은이요 네 니은 키읔 이응 영어인가요 네 지금 아 영어는 아니고요 네 지금 두 분 표정이 아 뭐랄까요 굉장히 어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알에서 갓 깨어난 새 같았어요 지금 눈이 혹시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그 YG에서 나온 그 빅뱅의 그분 있으시잖아 노래 잘 부르시는 분 달 말고요 야미 네 눈코입 네 눈코입 아~ 네 맞아요 말이었어요 네. 네 어렵죠 네 어렵네요 네 이게 연습 게임인데 일단 제가 못 맞출 것 같으면 이제 힌트를 좀 드릴게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힌트를 듣고 누가 제일 좀 빨리 맞추냐가 좀 관건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네, 본 문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시럭거리는 소리는 제가 종이를 꺼내는 소리입니다. 네, 니은, 이응, 쌍기역. 잠깐 저 아까 답을 들었는데 저도 까먹었어요. 제가 분명히 그 문제 맞추기 전에 답을 다 들었었거든요. 네. 잠깐만, 저도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니은, 이응, 기역. 쌍기역. 아, 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옛날에, 아, 그, 혹시 그, 아, 이거 힌트를 드려야 되는데, 네.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되네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의 OST예요. 겨울과 굉장히 관련 있고요. 그, 혹시, 겨울? 왜, 나랑 밥 먹을래? 아니면 나랑 같이 죽을래? 야미! 네! 눈의 꽃! 아, 아, 예, 맞습니다. 눈의 꽃이죠. 예, 굉장히 이 노래도 드라마는 좀 그 오래됐어도 노래는 계속 살아남는 것 같아요. 또 박효시 씨가 굉장히 너무나 잘 불러서. 네. 지금 소연 씨 굉장히 아쉬움이 가득한 얼굴이신데. 저 초성계 원래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왜 이런 걸 준비했어요, 피디님? 이제 원샷 원킬로 가겠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다솜 씨. 여기 고정하세요, 여기. 네, 지금 성질을 좀 내주고 계시고요. 네, 그럼 두 번째 게임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아, 이거 굉장히 좀 어렵네요. 히읗, 히읗, 니은, 이응, 디귿, 리을, 디귿. 저는 사실 이렇게만 봤을 때 아까 풀어봤는데 전혀 몰랐 했지만 이제 피디님이 저한테 답을 알려주셨거든요. 두 분은 전혀 감이 안 잡히시나요? 네. 네. 두 분 굉장히 지금 정신이 약간 안드로메다로 가신 것. 이 힌트를 드리면은 소연 씨 아까 소연 씨가 말했던 가수분이 아 그래요? 리메이크를 해서 부른 겁니다. 리메이크라기보다는 그때 그 무대에서 잠깐 부르셨던 거죠. 그런가요? 허각 씨? 네, 네 허각 씨. 허각 씨가 아, 야미. 아, 우리 허각. 야미 야미. 네, 다솜 씨. 아, 하늘을 달리다. 예, 맞습니다. 저 좀 좀 소연 씨가 맞추셨으면 좋겠어서 좀 이렇게 까만 눈동자로 그 종이만 이게 빤질빤질. 네 맞습니다. 이적 씨의 하늘을 달리다였는데 허각 씨가 그 제가 기억하기로 슈스케 무대에서 한번 또 불러가지고 이 노래가 다시 한번 또 그 각광을 받지 않았나. 예 맞습니다. 네. 인기를 끌었었죠. 차트를 막 역주행하고요. 네. 네 이거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응 쌍비읍 추어. 네 오빠차 맞습니다. 오! 네, 피디님? 예, 지금 약간 클럽 분위기로 노래 약간 리믹스를 피디님이 넣으셨네요. 오오오 오빠차. 네, 이 노래 좋아하시나 봐요, 소윤 씨. 바로 아셨네요. 쇼미더머니 즐겁게 봐가지고. 아, 랩 좋아하시나 봐요. 랩 못 하는데 즐겁게 네. 봤어요. 예, 제가 시킬까 봐 지금 랩은 못 하고요. 그럼 래퍼 중에 가장 좋아하는 래퍼 누군가요? 산이 좋아요. 아, 산이. 예, 저도 산이 노래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번에 나왔던 외로운 짐승인가요? 나왔어요? 네, 산이 팬들 공격하세요. 네, 좋아한다고 하고 네 근래에 나온 노래도 모릅니다. 네, 공격하시고요. 근데 다솜 씨 랩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쇼미더머니도 한 편도 안 봤어요. 저. 아 정말요? 아, 또 노래방에서 흥을 또 좋아하신다길래 네. 또 랩도 좋아하시냐라는데 그런 흥은 좀 안 맞으시는군요. 네, 시크릿으로 충분합니다. 아 네. 네, 그럼 또 예, 문제 내보내드릴게요. 아 굉장히 기네요. 이응, 미음, 니은, 이응, 니은, 기억, 니은. 잠깐만요. 저는 이게 답을 들은 기억이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이게 저기 피디님 저한테는 지금 핸드폰으로 답 좀 찍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힌트를 드려야 되니까. 두 분 저기 숨소리라도 좀 내세요. 이응, 미음, 니은, 이응, 니은, 기억, 니은. 누구든? 아니 아,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어렵네요. 아, 네네네. 답을 알면 쉬운 문제인가요? 네, 맞아요. 와. 답을 알면 굉장히 쉬운 노래죠. 힌트 주세요. 네. 아, 힌트. 3대 기획사 중에 사장님 한 분이신데. 아, 네, 이것만, 아. 야. 추워. 아, 네. 네, 서현 씨. 네, 서현 씨가. 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예, 네. 맞습니다. 저희는 구호를 외치는 게 맞습니다. 너무 네. 감탄사를 내뱉었죠, 제가. 예, 네, 잘하셨어요, 네. 저는 어머님이 누구니? 네, 맞습니다. 다솜 씨 지금. 너무 제가 도취해 있었네요. 눈 뜨고 지금 코를 메이셨어요, 지금. 제가, 네, 2대2 동점이고요. 24요. 제가 지금 3대 기획사 중에 한 명이라고 하니까 딱 문지시고. 이야 그러시다가 나는 알았어 이제 내가 이겼네 라는 순간에 갑자기 치고 들어온 추워. 네, 은근히 소연씨가 약간 루즈한 것 같으면서도 네, 딱 치고 들어오실 때는 치고 들어오시네요. 네, 마지막 상황도 재밌습니다. 2대2 지금 동점이에요. 네, 마지막 그 질문지가 남았는데요. 네, 미음 시옷 티귿 치읓. 아 이게 뭘까요? 멋있다 차?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시토 차? 네, 답 좀 알려주세요. 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답을 알고 나면 한국 곡인가요? 예, 한국 곡이고요. 굉장히 야미. 어머. 미스터 츄. 야 맞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이에요. 제가 힌트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바로 아셨어요?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아. 에이핑크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걸그룹 좋아해요, 걸그룹. 지금 맛있다 추 막 이렇게 나왔는데 아, 미스터 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시면은 아이고, 다솜 씨가 우승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번에 나오셨을 때도 우승하지 않으셨나요? 아 그럼요. 아. 우승뿐입니다 저에게. 네. 아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 2회 연속 지금 퀴즈 왕이 되셨어요. 네. 어 소감 어떠세요? 저 뭐 명예전당 이런 거 없나요? 이런 거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피디님. 아 네, 피디님이 지금 모르는 척하고 계시고요. 네, 시선조차 주지 않고 계십니다. 네, 아쉽게 우승을 놓치셨는데, 네, 소연 씨 소감이 어떠세요? 네, 강다솜 양의 악착 같음에 또 한 번 놀랐고요. 네네네. 그리고 되게 잘하네요, 게임을. 아, 네, 맞습니다. 앞으로 여기 붙박이로 선수들만 바꿔서. 아, 강다솜을 이겨라, 이렇게. 네. 어, 코너를 하나 만들어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강다솜을 네. 이겨라, 네. 다솜 씨 굉장히 부지런하셔서 아침 6시 일어나서 멜론 차트 지금 1위부터 100위까지 다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혹시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네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두 분 다 즐거운 토요일 저녁 되시고요. 여기서 먼저 게스트분들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 저는 아이콘의 취향 저격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너는 내 취향 저격 내 취향 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향 저격 난 너를 보면 가지고 싶어 산다니 나 자기 전까지도 생각이 나 가는 발목 아래 온동화와 정색 스키니진의 완벽한 조화 살짝 큰 듯한 가디건 아래 뚝 떨어진 긴색 머리가 참 좋아 수줍은 눈웃음도 멍 때리는 듯한 모습도 예쁘게만 보이고 가슴이 막 떨려 왜 이제 나타났니 요마 취향 저격 너의 가녀린 미소 나를 보는 눈빛도 흠잡을 데가 없어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어 애교 섞인 목소리 가까워지는 눈빛 왜 이제 나타났어 드디어 사랑이 찾았어 너는 네 뮤직큐 이즈쇼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당분간 한파가 계속된다고 해요.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연출의 이지연 진행의 최세은이었습니다. 마지막 곡 크리스 브라운의 제로 들으시면서 뮤직키즈쇼 문을 닫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I thought we were great. You took your love back and ran no sign.